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 미국의 UPI통신,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니온게이자이 신붕, 세네갈 신문 로퍼플레이르,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한 평양체육기자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외 로스통신은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나라 서백수 남자 롱구팀과 중국 올림픽 남자 롱구팀 간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족어 방송은 이 소식과 함께 새로 일도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기사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새로 일도서고 있는 류경 안과종합병원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중국 민주공고 네팔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야는 문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